up at 3 PM. There is 딱딱해진 cheese. 식은 피자 한 조각을 씹고 혹시 고양이 보다 갔는지 check. 밥그릇이 비었네. 잠시 웃다만에 말고 귀여우네. 옷차례 사료 다시 채워놔. 와서 울기 전에 Orange's a new black. 몇 편은 보고 트위터 호네. Gender issue와 최근 개봉한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 중에 사적으로 많은 사람은 없어. No. 다음날은 그런 편이던 나. Yeah. Oh shit,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어버렸나. 눈을도 못해 내 은행 가기. 내일은 꼭 해야지. 종합소득세 내는 날이 언제였지. 매일 오늘도 failing해. 요즘은 난 매일이래. Yet another lazy day. 그나마 하나 챙긴 게 늘리 설거지. 썩은 냄새는 싫었던 거지. 뭘 데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얼룩진 그릇과 접시. 차에 올라 타 산책 코스로 갈 때쯤이면 이미 해가 지누겠지. 오늘 하루도 역시나 대충이라. Lazy day, lazy day, lazy day. 요즘에 난 매일 이래. Lazy day, lazy day, lazy day. Yet another lazy day. Ay, another lazy day. Ay, another lazy day. Yeah, yeah.